사나리야. 남은 따뜻한 세스와 두 양만 봐와 인스피라시 바로 망아파서 왔을 바살라 kehidupan dan kini ku temukan sesuatu alasan yang saling tak